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것을 경축하는 정년 오사카 법원부와 홋카이도 본부 경축 행사가 5월 24일에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들에서 보고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것은 정년 일꾼들과 제일농포들의 커다란 행운이고 최상 최대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그 일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제1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기어이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1일과 22일에는 청년효고현 본부, 후쿠오카현 본부, 아이치현 본부에서 경축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축 행사들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삼가 드리는 편지들이 낭독되었습니다.